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최근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 괴뢰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 밑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11일 공보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개월간 조선반도에 핵 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반공화국 핵전쟁 연습을 벌려놓은 것과 동시에 우리의 수뇌부 제고를 노린 참수작전 수행을 위해 수많은 특수전부류까지 동원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남조선 괴뢰 당국과 함께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감히 해치려고 극악한 군사적 모험에 매어 달리다 못해 비열한 테러 음모까지 꾸민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 테러의 왕초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논박할 여지 없이 명명백백히 실증해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담아 이번 특대용 국가 테러 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정자들이 행성의 어느 구석, 어느 그늘 밑에서 소식하든 옥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어 종이의 무쇠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번에 적발 분쇄된 특대용 범죄는 단순히 우리 공화국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양심에 대한 테러이고 미래에 대한 갈부림이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공동의 투쟁으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인 가진몰약과 전횡, 악행을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유엔 세계 반테러 전략의 소문에는 누구에 의하여 어디에서 어떤 목적에 의하여 일어나든지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와 방법, 실행이 인권과 기본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토 안정과 국가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국제공동체가 테러 방지 및 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 지적되어 있다. 유엔 헌장 제1조 1항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제고하며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 조치를 취할 때 대하여 밝혀져 있다. 유엔 반테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과 유엔 성원국들은 범죄자 처벌 등 우리식의 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을 지원하는 데 적극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공보문은 유엔 성원국들의 리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7년 5월 5일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부는 공보문을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과 함께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으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엔 반테러위원회에도 발송했습니다.